예, 금방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가정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잡혀가셔서 신문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고 또 유언가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처럼 강조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누가 롤 모델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고 따라 사느냐가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수장이었고 독일의 제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롤 모델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에 매료되고 그의 사상에 도취되어서 히틀러를 위해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히틀러가 연설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전쟁광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도 그렇게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다가 우리도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을 따라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였어요. 우리 교회도 예담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였어요.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했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니까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롤모델 삼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야망을 더욱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숭배했던 그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는 그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인류를 빛내고 세상을 치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젖을 때, 우리도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속에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예배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전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놓고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관계의 바탕 위에 관계의 저변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의식과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무섭게 증거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독교의 가치에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에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너무 많은 분쟁들이 있어서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고 교회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티크리스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정도, 나는 예수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오히려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재정이 수백억이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도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많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좀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을 품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제자의 삶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공포스러운 박해를 사랑으로 견뎌냈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면 박해받고 차별대우 받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품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서로의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포스러운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군인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로마 경기장 안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로마의 그 명정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충격을 받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박해가 극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 진동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전도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품는 모습,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랑은 충동적 감정 이상의 실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동적 감정 이상의 실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결국 구호에 그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움직임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입으로 공수표를 날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실제로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드렸던 고백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힘을 잃고 떨어졌어요. 왜? 그것이 실제적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찬양이 정말 온전한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감정적인 그냥 우리의 어떤 고백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마치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예배로 마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서 마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될 수밖에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을 얻을 때는 우리가 했던 고백을 따라 실천할 때, 그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꽃다발을 바치고 감미로운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단순히 이런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이제 고갈되었을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버리기 힘든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그리고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한번 할 때, 그때가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오히려 실천되고 오히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구호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를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사랑은 힘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바닥나고 고갈된 그 순간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정말 지금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희생이 있을 때, 그때, 풍성한 우리가 사랑을 상대방도 누리게 되고, 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열매 맺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치유하고 그 사랑은 서로를 회복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전제가 뭐죠? 오래 참기 힘든 그 순간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쁘고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할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기 힘든 그 순간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면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찌릿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려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구호에 머문 사랑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때 작동시켜야만 합니다. 하기 싫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밖에 할게 없습니다. 하기 싫을 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기 싫어도 사랑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의지를 작동시켜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들을 처리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의 사랑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나요?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자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오리까진 갔어요. 근데 심리를 가려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를 작동시켜야 갈 수가 있어요. 심리까지 가려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중보를 할수 있습니까? 의지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감정은 할수 없지만, 내 감정은 고갈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랭커스터 대학 게리 쿠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단순한 열정이나 생리적 반응이 아니다. 관계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은 포용이다. 최악의 것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 자신의 몸을 던져 상대방을 구하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피는 것, 결국에 둘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는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드린 것으로 마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은 좀 더 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큐티만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33세 한 젊은이의 장례식에 4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들이 이 사람의 장례식에 몰려들었어요.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33살의 나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33살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학교 병원, 교회 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병원의 청소부,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청년 의사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구두 닦는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 사람처럼 자기에게 매일 와가지고 자기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의사는 내 인생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간호사가 실수로 깨뜨린 주사약을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렸던 자기 환자의 아이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케이크를 사들고 그렇게 그 아이를 방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이 파업했을 때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었는데 다 파업하러 갔는데 환자를 팽개치고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환자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주 닮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 CD를 나눠주고 책을 1년에도 300권씩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통장을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통장 잔고가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렇게 아주 농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람의 삶을 두고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없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감동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변화를 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진실로 전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 안현수 라는 청년 의사였죠.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인생이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또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 추도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삶을 보고 책을 써서 그렇게 책을 지금 두 권 정도 냈는데 예 그렇게 이 사람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때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내 주변에 있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